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지난 21일 남측 군당국에 북남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대를 높이받들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한시바피 마련하려는 우리 군대의 제의였습니다. 그러나 남측 군 당국은 이 대범한 제의에 적극 호응해 나올 대신 마치 핵무력 강화를 비롯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조치 때문에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듯이 현실을 오도했는가 하면 지어 우리의 대화 제의가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를 약화시키고 남남 갈등을 조성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여론에 유포시키면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도발적인 언사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를 바라는 온결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파국적인 현 북남관계를 군사적 대결과 충돌이 아닌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불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무력부는 24일 남측 군당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북남군사당국 회담의 목적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 조성의 선우차나 책임 한계를 따지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북남 군사당국 회담의 개최는 지금 당장이라도 물리적 대결을 산생시킬 수 있는 군사분계선과 서해 열점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과 같은 초미의 문제들을 시급히 논의 해결하기를 바라는 온결의 기대와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쌍방 사이에 불지가 튕긴다면 그것은 기필코 확전될 것이며 그 피해는 우리 민족이 입게 될 것이다. 그 무엇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최상의 방도인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외면하는 전제나 구실로 될 수 없다. 특히 온 민족의 생사와 존망이 직결된 문제를 말도 안 되는 정략적 목적 실현에 악용하면서 만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시킬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북남 군사당국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5월 말 내지 6월 초에 가지자는 우리 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남조선 당국은 오늘의 첨예한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여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